됐으면 됐지. 그치요?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? 말 안 했지만은 당연히 잘해야지요.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7% 못해서 죄송합니다.